안녕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정해진 연일지도 너밖에 모를 내가 되었던 그때가 두려워져 널 안고 있으면 자꾸 욕심이 나 어쩔 수 없는 걸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굳게 닫지 저 문이 열리면 그때는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잠시 스치듯 만나 운명처럼 날 꽃 피우게 매일 널 꿈꾸겠지만 가득 채울 그리운 만큼 바라는 건 단 하나 계속 내 곁에 있어줘